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 회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ry Again 1 and 2의 저자 이근철입니다. 자,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 옆에는요. 와우. 네네. 이분 지금 뭔가 느낌이 팬 관리하는 느낌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소개도 시켜드리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막 인사하시고 멋지신 것 같아요. 자, 백민경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아, 네. 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제가 그 자리를 네. 꿰찼나요? 그럼요. 완전. 저희 몇 대 몇이었나요? 2대 1이었나요? 진짜요? 이럴 수가. 농담이에요. 네. 한 20분 정도 봤는데 네. 그중에 한 분으로 뽑히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딱 한 달간만. 정말 영광이에요. 한 달간만 영광이세요? 한 달간만요? 영광이에요. 넘으신 거 아니에요? 이분 제가 볼 때는 표현력이 좋으셔서 일단은 거의 정말 방청객 수준이세요. 반응이. 자, 일단은 네, 저희 시작할 텐데 백민경 씨, 네, 네. 평소에 영어에 관심 있으셨어요? 아, 네. 영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네. 친구랑 우리 회화를 공부를 하자. 그래서 네. 서로 전화해서 네. 우리 오늘 영어로 한번 얘기해볼까? 네. 하고서 곧 코리안 타임 이라고 그 전에 영어로 얘기해볼까? 그 다음에 서로 조용하잖아요. 그죠? 눈치 보고 그쵸. 먼저 해, go ahead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영어 나름대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그 다음에 영어에 관심 있다고 해주신 분들 한 20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종의 스크리닝 테스트죠. 이걸 다 보고 네. 순서를 매기자. 어떤 분이 가장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대표격이 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백민경 씨를 뽑혔어요. 정말요? 네네. 아, 물론 여기 뽑아주신 분들의 뭐 사심도 작용을 네. 했겠죠. 아, 이분이 감사합니다. 제일 방청객처럼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예, 네,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었나? 아, 백민경 씨는 방송국에 가서 그냥 방청객으로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도 사시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어쨌든 농담이고요. 네네. 네네. 혹시 영어 닉네임, 뭐 영어 네. 이름 갖고 계세요? 아니요. 닉네임은 따로 제가 있는 네. 게 없거든요. 그러세요? 어울리는 걸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가수나 외국 배우 중에서 누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수나 외국 배우 중에서요? 네네. 저 블랙스완 나온 분 있잖아요. 나탈리 포트만? 아. 그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나왔던 분이 누구라고요? 나탈리 포트만이요. 그래요. 네. 나탈리 포트만. 아, 그렇군요. 그쵸? 네. 아, 물론 솔직히 네. 발음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탈리 포트만 할 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네. 좋습니다. 일단은 팟캐스트를 저희가 이제 Try Again이 영어 회화거든요. 네. 이게 완이 패턴 편이에요. 어허. 패턴을 가지고 이제 쉽게 어떤 네. 말을 시작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topic. 어허. 네. 네. 아, 지금 그 두 마디를 하셨는데 이분 영어 한 20년 하신 분 같아요. 아하. 그렇지 않나요? 아유, 반응 네. 반응을 이제 또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아, 맞춤형으로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리액션은 이미 네. 원어민 수준이에요. 아하. 이게 사실 이렇게 쉽게 안 나오거든요. 아, 네. 네네네. 오히려 한국말이 조금 네. 그냥 아,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네. 아하. 네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제 이렇게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네. 원래 목적은 간단합니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대표격으로 우리 백민경 씨께서 나오셨고요. 영어 이름은 오늘 아니면 다음 정도까지 한번 네. 일단은 Natalie잖아요, Natalie. 네, 발음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우리 이제 스페니쉬 스타일로 하자고요. 네, 어떻게 해요? Natalie. 좋은데요? Natalie. 네, Natalie. 마음에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Natalie로 네. 일단 네, 한번 네. Natalie로 가보도록 네, 네.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네. 팟캐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격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대표분도 나와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저는 영어를 교육하는 데에 관심도 있고 즐거움도 얻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영어 전문가라고 하지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죠, 선생님. 어떤 점에서? 이근철 선생님은 정말 영어 교육계에 정말 산 네. 되게 네. 어떤 존재시잖아요. 야, 정말 맨 처음에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 제가 면접 네. 봤을 때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아, 네. 자, 여러분 제가 따로 드리는 거 없어요, 저. 또 따로 드리는 거 없고 포인트는 그냥 사탕 제가 두 개 드렸어요. 사탕, 사탕. 사탕 두 개 이렇게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예, hard candies. 아, 그렇죠? 너무 I love it. 예,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it makes you happy. 자, 그런데. 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엇인가 아마 기대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솔직히. 네. 그 방송을 듣거나 영어 관련된 네. 그다음에 팟캐스트에도 굉장히 많은 영어 회화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뭐, 맞아요. 책도 엄청나고. 맞아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지금 영어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네. 무슨 질문인지 알고 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뭔데요? 도대체 뭐 평소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네. 아, 이분이 추정을 잘 하시는구나. 나중에 그, 네. try again 독해 이런 거 할 때, 네, 원래, 네. 원래 추정이 가장 필요한 게 독해거든요. 아. reading comprehension이 제일, 빛을 발하는 그, 지점이 추정 능력.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 리딩도 하게 되나요? 책을 만들면. 이야.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어쨌든 네. 자, 지금 팟캐스트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이 질문 꼭 던져드립니다. 1번. 영어가 필요하신가요? 저는 이거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팟캐스트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어 정말 필요한가요? 영어 왜 필요하세요, 민경 씨? 영어를 제가 굳이 일할 때 쓰진 않지만 네.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욕망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Where did it come from?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꽤 있잖아요. 한국 내에서도 그쵸? 이태원만 가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편하게 영어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 외국인들을 만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대화 소통을 잘해서 네. 그들의 어떤 그 문화도 좀 네. 우리가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네. 배울 건 또 배우고 그죠? 네. 좋은 부분은. 근데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네. 만족.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옆에서 영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뭐 취업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영어가 재밌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질질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진짜 비유가 좀 너무 과격하긴 하지만 그러면 인생도 재미없고 영어도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I have never lived or studied abroad before. 저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산 적도 없어요. 정말요? 네. 저는 외국에서 그렇게 산 적도 없지만 회화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어요. 정말요? 나 표정이 너 잘났냐? 너 잘났구나 그래. 네, 이런 표정을 쳐다보고 계신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놀라워서 저도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네. 회화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아, 편하게 그냥 말씀하실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 네.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했다. 그래서 so what? 한국말도 하다가 실수하는데 여러분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혹시 틀리다와 다르다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당연히 네. 그런데 뭐 방송 쪽에 혹시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아나운서 빼놓고는 대부분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다르다의 의미로 틀리다 틀리다를 써요. 그러면 한국 분들 중에서 한국어의 원어민인데 실제로 구어체에서는 틀리다라는 말을 90% 이상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다와 네. 틀리다는 서로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르다의 의미로 틀리다를 쓰는 것은 틀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없다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관용성도 생기고 편한데 안 그러면 힘들더라. 맞아요. 이렇게 말을 뱉을 때 문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문법을 많이 배우면서 자란 세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문법적으로 맞나? 이게 내가 동사의 수를 뭐 챙겼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주어 동사 일치 시켰나? 네. 단복숭이 에서 붙였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제일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영어가 필요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네. 민경 씨, 나탈리를, 나탈리, what makes you happy? 뭐가 우리 민경 씨를 행복하게 하나요? 영어 관련해서요? 아니요, 아니, 뭐든지, 인생에서. 인생에서요? 네. 매일 행복한 거, 뭐 때문에 행복해져요? 1번. 뭔가를 성취했을 때? 성취했을 때 또?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아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배우 또 누구 있어요? 좋아하는 배우요? 남자 배우.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오! 그럼 그 사람 영화를 볼 네. 때? 너무 좋죠. 행복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행 갈 때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세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민경 씨를 행복하게 하는 게 금방 들어도 한 30초 내에 네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그 make a list of the things that make you happy.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그냥 어설프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진짜 look inside. 안을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제일 행복해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인생, 나의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게 천 가지 이상이 있는데 영어 하나 때문에 모든 네. 인생을 다 걸 필요가 없다고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 지금 나가시는 분들 잠깐만 그래도요. 그래도 어쨌든 포인트는 네. 가만히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나 다른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 올리면 나중에 쌓여있잖아요. 그때 들어오셔도 돼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나한테 지금 영어가 필요하고 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반전을 좀 만들고 싶고 엄청나게 이거 아니고 새로운 걸 좀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러면은 바로 도전하셔야 되겠죠.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네.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멘트가 너무 급 마무리였나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드렸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의 그 제목이 뭐예요? Try again.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Try again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의 대표격으로 Natalie. 네. 나탈리. 나탈리. 네, 나탈리 나오셨고요. 네. 백민경 씨는 영어에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좋아하고,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신 네, 거죠. 맞아요. 네. 저랑 함께 차곡차곡 얼마만큼 영어가 늘어가실지, 여러분도 함께 좀, 뭐랄까요, 감정이입하시고요. 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 말씀드렸습니다. 영어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도 한번 리스트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나름대로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영어 회화의 이 그 시작 무엇인가 네. 뭐 다시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네. 책 제목이 Try Again이에요. 앞에 보면은 Try Again 딱 있어요. 1번, 2번.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뭐세요? 그 Natalie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랑 말을 했을 때 대화가 한 계속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네, 지속 가능한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네. 그 사람을 옆에서 볼 수 없고 뭐 네.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 네.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우연히 네.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뭐 한 10초 정도 들었어요. 그럼 네. 뭐로 판단해요? 여러 상황과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분은 꽤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아, 그런가요? 단어와 상황의 조합으로 탐정 수준인 거죠. 아이고. 예, 근데 얼핏 들으면은 뭐가 네. 제일 이 사람 영어 잘하네 못하네 뭐로 우리 많이 판단을 해요? 발음이죠. 발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발음이 좋으냐, 발음이 나쁘냐, 나쁘냐, 속된 말로 후지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 오늘 꼭 기억하세요. 발음은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발음 중에 미국식이 있고 영국식이 있고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는 거지 그거를 미국식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하는 스타일. 네, 그렇죠? 네. 뭐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What's up, dude, man?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포인트는 미국식이 정답은 아니더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물론 발음 규칙이나 이런 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미국식은 어떻고 영국식은 어떻고 심지어 뭐 호주식은 어떻고. 예. 네. 아, 지금 표정은 뭐냐면 영국. 네, 어떻게 하셨어요? 베네딕트 만나려. 베네딕트. 영국식 되게 발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 네. 네. 차곡차곡 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연습을 같이 네. 하는 거니까 저는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틀려요라는 단어를 다르다보다 틀리다를 더 많이 쓸까요?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정하고 싶어서? 모르겠어. 아, 좀 생각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규정 짓는 거죠. 이게 하나를 내가 답으로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너 틀렸어 이렇게. 오, 좋습니다. 자, 이게 연동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우리말에서 수업을 그러면 뒤에 동작이 뭐가 올까요? 수업은? 뒤에 우리말로 수업을 한다. 수업을 선생님 입장이고. 아, 네네. 어디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아주 네. 자, 학생 입장으로 수업을 듣는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은 친다. 친다 아니면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다도 있지만 보통 너 시험 잘 쳤어? 이것도 되지만 네. 시험 잘 봤어? 아, 네. 이게 더 흔하게 나오죠. 네. 그럼 수업 잘 들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수업을 잘 취했어? 이런 표현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수업은 듣고 그다음에 시험은 보고. 근데 영어로 옮겨볼까요? 그러네요. 영어는 혹시 뭔지 아세요? 시험을 보다 뭔지 아세요? Take? 오, 조심스럽게 뭔가 했는데 와, 이분 사탕 아까 드린 거 계속 드릴게요. 안 뺏고. 와, 감사합니다. 자, 농담이고요. 맞나? 네, 하나 추가로 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시험은 테이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듣다 할 때 수업을 듣다는 뭘까요? 수업을 듣다요? 예. 예? 또 질렀어요, 테이크로? 네. 이야. 아니에요? 사탕 하나 더 가져가세요. 이야! 눈치가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테이크 네. 클래스라고 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네. 한국에서는 왜, 수업은 듣고 시험은 보다라고 할까요? 영어는 전부 다 테이크 클래스, 테이크 테스트인데.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 하냐면, 네.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정답이 존재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네. 것을 정답이라 여기고 네. 그 수업 시간에 다른 질문 없이 늘 똑같은 정답을 30명에 40명에 혹은 대학교 강의실이면 몇백 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듣고 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빨리 외우고. 그래서 수업은 듣다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다는 내가 교수님한테 배웠던,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네. 그냥 눈으로 네.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영어에서, 네. 영어에서 Hey, did you see the test well?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으면 네. 빵 터질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시험을 잘 보고 나왔니? 그런데 시험지 보고, 그래, 나 시험지 보고 그냥 나왔어. 아무것도 대답 안 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100% 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정답 문화가. 그래서 네. 우리가 정답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나랑 다른 것은 나랑 틀린 거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남을 틀리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게 좋은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Try Again에서는 여러분을 도와서 차곡차곡 이렇게 영어 실력이 조금씩 더 즐겁게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정답은 없다. 정답은 이 말씀을 없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냥 열심히 Try and Try Again with fun and happiness. 그렇죠? 즐거움과 그러니까 행복을 가지고 네. 트라이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네. 자, 첫 시간이라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께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지만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이제 수업도 좀 나가면서 예, 함께 쭉 스텝 바이 스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근철이었고요. 옆에 계신 분은 백민경이었습니다. 네네. 네. 아니 본인 저 영어 이름도 얘기하셔야죠. 나탈리입니다. 네. 어, 스페니쉬 스타일이야. 나탈리. 나탈리 이거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 Bye. Bye.